조선인민군 정참모부 대변인 성명, 핵전쟁 광신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영해, 영공을 털 것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상상밖에 무서운 징벌이 가해질 것이다를 22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러시아, 수리아, 윈남, 로마니아, 모리타니, 브라질, 이집트, 우루과이, 볼스카의 통신, 신문,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.